말씀에는 분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삶에서는 실천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믿고 구하라고 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이렇게 믿는다고 그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소망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는 멀게만 느끼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는 내 자신, 그리고 빛나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귀한 성경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전히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네, 오늘의 첫 찬양 빛나는 인사로 함께할게요. 오늘도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영광나라 천사들아, 2번 큰나라 천사들아.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빛나는 인사 남겨주세요. 음성으로 오늘의 첫 찬양 함께했어요.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 보기를 드렸어요. 이번 주간은 보기 1번, 2번 50%의 확률을 자랑하는 1번, 2번 보기를 드리면서 빛나는 인사 저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오프닝을 못 들으시거나 혹은 첫 찬양을 조금 늦게 들으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에서 보기 준비했어요. 오늘 1번은 영광나라 천사들아, 2번은 큰 나라 천사들아.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12월 8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이러다 보면 성탄절 다가오고요. 2017년 맞이할 것 같아요. 어떠한 12월 보내고 있으신지 여러분의 저녁 풍경 함께 남겨주세요. 카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의 빛나는 인사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저녁 풍경도 그려주세요.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을 함께 해주셨어요. 2411번님. 요즘 제 행복은 극동방송과의 시작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친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웠는데 그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면서 또 전파 선교사로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가벼워지며 은혜가 가득해집니다. 주님, 이 은혜 늘 받고 또 방송 들으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 열심히 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과 간증이네요. 지친 삶의 무게 주님께 맡기셨네요. 정답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2411번님 힘내세요. 사연 고맙습니다. 요한 성도님, 빛나는 인사 남길게요. 정답 보내셨고요. 정현정 성도님, 듣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출석 인사하면서 정답 보내고 있어요. 버들님, 정답 보냅니다. 찬양 함께 따라 부르니 좋네요. 남기셨고요. 1378번님, 예쁜 찬양 들으니 행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어요. 5550번님 그리고 프레이스 킴 또 고성훈 집사님 또 여러 청취자님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영광나라 천사들아, 2번 큰 나라 천사들아. 오늘 오프닝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인사로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All for Lord 희주원의 음성을 함께하고요. 선물 소개 후에 광고 후에 함께할게요.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또 은혜 찬양으로 꾸며갈게요. 망설이지 말고 그 빛을 따라 슬퍼하지 말고 기쁨의 날을 함께해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길 위한 영원한 사랑은 All for all. 높이 계신 그의 이름 높여 그 영광 빛나는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마차를, 도서출판 토재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0일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나침반 출판사의 신앙도서를, 한독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기토산과 비타민B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빛나는 당신에게를 후원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는 월드비전 기숙학원에서 9123 겨울방학 특강반과 대입수능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교회가 있는 기숙학원에서 기도하고 도전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월드비전 기숙학원 03187-8740. 메리 쉐피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저물역 바다 낚시에선 빈손이어도 좋다. 하루를 마친 해의 뒷모습과 바다의 얼굴까지 담을 수 있으니까. 어두워도 선명하게 찍히는 갤럭시 S7. 당신의 푸르른 순간 그 곁에 함께. 삼성 갤럭시 S7.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Dancing, dancing, go, dancing. 엄마는 36도, 아빠는 31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원하는 꿀잠 온도는 다르니까. 스마트 분리 난방으로 꿀잠 온도를 켜자. Join the 나비앤 운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낮에는 바람이 빚고 시간이 그려낸 신비로운 미술관으로, 밤에는 화려한 빛이 춤추는 지상 최대 공연장으로. 같은 하늘 두 개의 세계, 라스베이거스. 대한항공 인천 라스베이거스 주 5회 직항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어 언니의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어 언니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비로 갚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로 용기 있게 말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국을 가슴에 품고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의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오늘 보기 어렵지 않으셨죠? 네, 1번이었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의 오늘 첫 찬양의 제목이었고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어요. 0759번님, 1378번님께 드릴게요. 0759번님, 1378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네, 계속해서 요즘 성탄 찬양,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다면 문자로 남기실 수 있고요. 또 찬양 함께 들으면서 혹은 오늘 있었던 정말 정말 감사한 감동의 은혜 사연 또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빛나 가족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할게요.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서 왕이 나셨다 함께합니다.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마랑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하셨습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문자 사연으로 나눠주셨는데 아니라는 대화명으로 톡으로 함께하셨어요. 항상 직장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방송을 듣습니다. 청취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의 삶도 육신의 일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제 영혼은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주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택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참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무언가를 움켜주려고 하진 않았는지 생각이 드네요. 귀한 사연 감사하고요. 샬롬이란 대화명이에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지난주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야제, 성탄절 전날이죠. 그날 함께할 공연 연습에 들어갔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연습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멋진 사연 남겨주셨네요. 네, 옛날 생각나네요 저도. 초등부 때도 그렇고요. 중고등부 때도 참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그렇고요. 또 학교 마치고 나면 시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했던 기억들도 나는데 네, 그 시절 그 시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힘내서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귀한 사연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Celebrate His Birth. 네, 부모님의 음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I wonder what the shepherds heard. I wonder what the song was like. Oh, what a night. Oh, what a night. I wonder what the angels sang to celebrate the child of light. Oh, what a night. Oh, what a night. Glory to God.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은 6시 31분입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할게요. 올해가 개국 60주년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벌써 2016년의 12월 맞이하면서 개국 60주년을 은혜로 마무리하며 극동방송과 더불어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의 힘과 응원을 보여주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더불어 함께 극동방송 60주년 축하 영상 청취자 참여 공모전인데요. 공모의 주제,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 또 60주년 축하, 또 축복,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축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극동방송은 제게 이런 방송이에요. 혹은 극동방송에 소망하는 바, 바라는 점들도 남기실 수 있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으신 여러 사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2분 이내 여러분이 직접 촬영을 하셔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좋고요. 극동방송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셀카 가능하시고요. 또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한 영상 등 여러분의 특별한 아이디어와 재미 그리고 감동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극동방송 카카오톡 이벤트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베스트 당선작의 주인공들에게는요. 또 선물이 수여된다고 하는데요. 또 기타 참여하시는 모든 많은 분들에게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60주년 축하 영상, 어떤 영상, 또 어떤 메시지를 담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보면 지난 세월 극동방송과 함께하면서 감사한 점들, 또 나누고 싶으신 은혜 분명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험의 은혜 나누고 싶으신지 잠시 생각하신 후에 여러분께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 함께 나누실 수 있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윙윙 크리스마스 앨범 중에서 구유하는 예수님 함께하고요. 오늘의 코너죠. 풍경에 있는 찬양을 함께 할게요.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 이 시간은 시기가 시기고 때가 때인 만큼 성탄 찬양이 흐르는 따뜻한 그리고 분위기가 있는 실내죠. 카페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곳에는 성탄 트리도 보이고요. 또 멋진 성탄 장식 등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장식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자세히 들어보니 선율이 너무나도 고운 성탄 찬양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함께 축하하며 기대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그리고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그날이 오기, 네, 성탄절을 앞둔 요즘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들을 찬양 준비했어요. 기뻐함의 경배 아세 영어 찬양으로 함께 나눕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성탄절 다가오는 요즘 주님께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도 좋고요. 주님 제 맘 아시죠? 네, 이런 간단한 메시지도 좋습니다. 성탄절을 기대하며 또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들 마음을 담은 예수님께 전하고 싶은 말 함께 남겨주세요. 찬양 함께 할게요.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because he has come and has redeemed his people. 했습니다. 오늘 풍경이 있는 찬양,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어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 남기고 싶은 말 하시면서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8421번님, 주님, 주님이 유일한 희망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트 두 개 예쁘게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3624번님, 샬롬 퇴근길에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님은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남기셨고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주님께 고백하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0433번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만 할 것 같아요. 70년대만에도요, 이때가 되면 캐롤이 거리마다 넘쳐나서 행복했는데 언제부턴가 조금 네, 캐롤을 듣지 못한 때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극동방송 통해서 캐롤 많이 들려주셔서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하시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영어 찬양으로 신청하셨어요. 이 Came Upon Midnight 네, 찬양 들려드릴게요. 함께합니다.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목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922번님 퇴근 중에 문자 보내요 하시면서 사연으로 남기셨고요. 6480번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중이에요. 주님의 밝은 빛 온 세상에 널리 널리 퍼지길 소망합니다. 김수경 성도님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0759번님, 저도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힘든 줄 모르고 감사가 넘쳐나네요.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8082번님,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피디님의 진행하신 목소리 들으면서 힘없습니다. 호호네님, 큰아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들이 밥을 차렸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하시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겠어요 보내셨고요. 진희삼공님은요, 지난번 결혼기념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훨씬 더 행복했다는 감격의 기쁜 소식 남기셨고요. 전남 순천의 김성수입니다 하시면서 지금 함께 들으시면서 저녁 드시고 계신다고 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사진 찍어서 또 보내주셨네요. 8266번님 오랜만에 방송 듣고 있는데 찬양 너무 좋네요. 어수선한 나라 분위기로 슬픈 마음이 조금 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면서 위로와 힘 얻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은 성도님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듣다 보니 신청하는 곳이 조금 어려웠지만 차가 막히는 동안에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 이건 역시 감사하네요. 올해 44살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조금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나 구원받고 은혜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날단들이 행복합니다 보내셨어요. 귀한 사연들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과 함께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마지막 찬양은 세이의 음성으로 크리스마스에는 함께할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네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지금까지 조안나였습니다. It's so beautiful 아기 예수 임마누엘의 주 그의 나심 축하하며 잠 못 드는 기쁨의 날 It's a holy night 거룩한 밤 천사 찬양하는 밤 기쁨의 찬송 소리 가득한 주제의 그 밤 우리의 맘과 정성을 다하여 일어서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세 세상을 구하실 나라